back. Yeah. 다리 머리라 거울이 렇죠 고발해 와제. 오로사 치치제 나고 와댕가 대치와제. 셀레라 와 너무 관노 제발 둘이라. 오야가나 카칸도 칼레테 캠방꼬레자. 원투놀이라 와 아와 참은 왜 마테레자. 성아 고부 선지 총아 방만 고레테라. 아보마가나비 세비아 웨비아 치자시 모무사바 카케이크 아타에타 카가티 나연제 조사와 첸나레타 조사와 첸네타 어버카소 포코우자 조사와 첸네타 조사와 첸나레타 조사와 첸네타 어버카자닝아데타 조사와 첸네타 포카나타나시 뼈쿠에토 롤라 Okova wasi, okutuka dala kumutwe Mwebanga deva se, norusi nkulota Shovola bawano, ulisho ya gala chileta Omukwano bwe gutyo, gokaze gwe nakugoka Abo bakalari, sebya mwebya chijasi Mwomusaba ka cake, atare takagati Na yenze, chosaba chena Chosaba chenare